수 있을 땐 많이 웃어둘걸. 너를 떠올리면 아파지기 전에 누릴 수 있을 땐 맘껏 누려볼걸. 사랑에 빠져서 들떠있던 새벽 공기만 조금 달라졌을 뿐. 사랑인 것은 다를 게 없는데 너로 채워지던 날부터 비워내는 네 순간까지. 누군가